있어요. 둘이서 모든 다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인 이 눈은 싫어요.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 바다 볼 수 있는 창 나요 둘이서